You're my secret girl. Yeah. Love seemed like a pain. But when I met you, I can feel it's the real love. 내가 한 발짝 다가서면 너는 살짝 뒤로 물러서면 내게 웃어 보여 활짝. 조금은 급한 내 마음 아닌지 오늘도 집 앞에서 새침하게 돌아서 너 매일매일 봐도 자꾸 떠올라. 매일매일 봐도 너는 계속 새로워.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. The apple of my eyes, my girl, secret girl. Tonight,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나 혼자만의 마치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또 뭘로 날 놀래켜줄까 혼자 상상하면서 또 피식피식 웃어 창피하긴 해도 내겐 작은 행복 그래 그 행복을 내게 안겨준 내 사랑 다는 모르지만 그댄 언제나 내 자랑 지금처럼 너를 지켜줄게 좋은 것만 너와 함께 할게 그래 낫단 건 필요 없어 너뿐 변한 세상 속에 온갖 기분 나쁨 그것은 내가 안고 살 테니 넌 그냥 내 곁에서 웃어주면 돼 My girl, my love You're my love forever 네가 싫어 너로 인해 다시 웃어봤고 너로 인해 다시 사랑을 봤어